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정비소로 높이 추대되신 19돌, 조선노동당 장군 71돌, 다도 제국주의 동맹결성 92세 즈음에서 꽁고신문 로빠뜨리오트, 파키스탄 신문 엘렉션 타임스, 나이지리아 신문 나이지리온 오브지오버, 쿠웨이트 신문 쿠웨이트 타임스가 특집하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꽁고신문 로 빠뜨리오뜨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셨습니다.